어리게 보이기 싫어서 괜히 짓궂은 엄만 계속 바꿔 입고 어른스럽고만 싶어서 괜히 안 보던 뉴스를 따보고 운동화에서 더 좋은 구두로 눈길을 돌려 마냥 길었던 하루가 요새는 뭔가 짧게 느껴져 학교 쉬는 시간 종을 치자마자 매점으로 달려갔던 내 발걸음은 점점 초조해지고 떨리고 있어 내가 민증을 받게 되면 기쁜 마음을 감추기 바쁠 듯해 그동안 못 태어린 티를 못 내는 척 비뚤어진 듯 반듯해 시간이 있어도 바쁜 척 허세만 늘어가고 20살이 나는 아기는 바로 내 문득 앞에 있어 내 나이대로 살래 naturally 어린애께로 now I spread my wings 어른인 척할 때가 좋은 듯해 안 변할래 철부지 같다는 말 듣는데도 뭐든 서툴지만 처음이란 단어가 좋아 어리숙하지만 이대로만 아직 어린 난 지금은 어려워 어른이 되는 날 울까봐 두려워 문 방구에 담글 손님 이제 발길은 가로수길 더 좋은 것에 눈 돌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는 또 그들여 이렇듯 어른인 척 다 큰 척 다른 의미의 척 척 박사가 되었지만 막상 눈앞에 다가오니 표정이 벙쩍 생각해 시작 전에 책 다 챙겼을 때 그것도 무겁다면 바람 소화 전에 다 내려놨었는데 어른이 된 후 심어줘야 하는 건 몇 배 더 무거운 책임 준비 안 된 난 걱정이 백인 내 나이대로 살래 naturally 어린 날개로 날래 spread my wings 어른인 척할 때가 좋은 듯해 안 변할래 철부지 같다는 말 듣는데도 뭐든 서툴지만 처음이란 단어가 좋아 어리숙하지만 이대로만 아직 어린 난 지금은 어려워 어른이 되는 날 울까봐 두려워 어른이 되는 날 어리게 보이기 싫어서 옷만 계속 바꿔 입고 어른스럽고만 싶어서 안 보던 뉴스를 다 보고 이젠 안 해 내 나이대로 살래 naturally 어린 날개로 now I spread my wings 어른인 척할 때가 좋은 듯해 안 변할래 철부지 같다는 말 듣는데도 뭐든 서툴지만 처음이란 단어가 좋아 하지만 이대로만 아직 어린 난 지금은 어려워